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일부러 잘 사는 거 못 사게 하고 그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혹 그것을 바라는 내 마음이 아직도 누룩을 제거하지 못한 마음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 이 땅은 사막이고 광야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려던 길은 지름길이긴 한데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끔 훈련하시는 것인데, 그러다가 혹 형통의 기회가 있더라도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요, 신명기 8장을 다시 갑니다. 아까 전에는 2절, 3절을 읽었는데요. 이제는 11절에서부터 한번 보죠. 신명기 8장 11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이렇게 꼼꼼히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서부터 18절 교독식으로 읽죠.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보세요, 그럴 때에, 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에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혹 은과 금이 나에게 풍부하게 생기더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끔 하시려고 늘 낮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끔 하시려고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그 땅을 건너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는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 우리 모두는 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서 먹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가치관, 세상 정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끊어내고 제거하고 뼛속 깊이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끄집어내서 버리고, 그걸 하기 위해 때로는 광야를 만나고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만나는 것이고, 근데 내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없는 길로 가라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 되시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머무르고 싶다고 머물 수도 없고요.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언제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인데 그게 은혜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쫓아가면 물이 없어요. 어쩔 때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길이라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갔는데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아서 가면 만사형통하고 무엇이나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삶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물이 있어도 쓴 물일 수가 있고 그래서 말아라 말아라 그럴 때도 있고, 그런 성도들에게 처방을 해줄 때 기도하면 됩니다. 금식하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어떠한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은 잘못된 해결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많이 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답이 뭐냐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 자신을 길로 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귐의 도구로 기도와 금식과 성경 묵상이 요구되어지지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해봐 될 거야. 금식해봐 될 거야.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기도, 금식, 성경 묵상이 아니고요. 그렇게 막히면은 아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줄이게 하시는 이유, 나를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하 무교절이구나,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게 사귀기 위해서 기도, 금식, 성경, 묵상하면 그것은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어떤 그냥 종교에서도 다 하는 것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문제 해결되겠지, 일이 풀리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는 둘째고 일단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돼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그래서 무교절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바인데 성도님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신약적 모습은 과연 무엇이냐 이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냐? 로마서 8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늘 우리의 죄된 성향에 대해서 지적함을 주시고 의에 대해서 사르라고 책망하시고 이끄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광야를 걷고 있는 무교절기를 지키는 신약 성도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은요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개인의 무슨 뭐 신수사에 대한 거 장래의 결혼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예언하고 예언 듣고 이런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솔깃해서 듣고 싶으면 점쟁이 찾아가세요. 차라리 그게 더 빠르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대화하시기 때문에 내 내면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화되면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가를 힘써야지 그거는 안 됐는데 무조건 여기가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느냐 예? 쭉 가면은 무슨 뭐 기인을 만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요 무슨 예언 사역한다 이런 것을 듣다 보면은 맨날 그런 얘기 해줘요. 누구랑은 결혼해라 누구랑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까지 다 정해주고 그거는 점쟁이나 하는 짓이죠. 기독교의 신앙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내면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거기서부터 내리는 우리의 지혜로운 결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결정이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가다가 길이 막히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가다가 길이 얼마나 막혔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러한 삶을 이 땅에 살면서 드디어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은, 이건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면 길이 잘 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1,000명, 2,000명 막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의 사역에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막혀서, 그렇죠? 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가로막고 일로 가라 그러신 적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과 합해져지는 모습, 그거 이루는 거. 예. 성도님들, 본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고 계시는지, 광야길을 지금 어떻게 걷고 계시는지, 바로 저 앞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혹 못 가게 하시고 자꾸 뺑뺑 돌리시거든. 아하, 무교절이다. 무교절이 필요한 거는 내 안에 제거해야 할 누룩이 있기 때문이다. 그거 알아차리시고, 그렇죠? 빨리 낮아지시고 빨리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 가게 되는 길,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없는 길로 가라 하시면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애굽으로부터 이미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은 가나안으로의 탈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된 성향,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혹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막히고 꼬이고 빙빙 돌아가지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기고 그것들 때문에 화가 치밀고 그것들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갈래 이러실 것이 아니고요. 아,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것이었구나를 온전히 깨달아 이제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려 하심이구나.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구나. 아, 그게 하나님의 의도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자세가 됐을 때 삶의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막히는 부분들,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통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어지게 하시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세상 정신, 세상 가치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철저히 제거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 것은 바로 무교절을 지키라 명하고 계시는 것인데 온전히 누룩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저희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일